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죄로부터의 구원을 칭의라고 얘기한다면 그 죄의 오염으로부터의 구원은 바로 성화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리 마음은 이상하게 내 의지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에 그 아벨을 죽인 가인도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너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리고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죄를 이기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이처럼 죄의 힘은 강력합니다. 성경도 죄가 너를 원한다, 강하게 쇠사슬로 묶어 사로잡으려고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결과로 사망을 낳았습니다. 바로 그 사망의 여러 가지 그 모양의 열매는 살인, 미움, 시기, 또 전쟁 등으로 그 사망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었습니다. 18세기 무렵 그 계몽주의와 이성주의는 그 우리 이성을 통해서 그 에티오피아 그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 수 있다, 낙원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은 세계 대전을 통해서 그 이성주의와 계몽주의는 깨지고 맙니다. 결국 그 인류는 역사를 통해서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이 죄, 이 사망, 이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곧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사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지금도 첫 부활의 열매가 되사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직 유일하신 분,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만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는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습니다. 그분 안에 영원한 그분만이 오직 영원한 구속자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좌에 계시며 때가 참에 속히 약속대로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가지 미혹되는 여러가지 말들을 조심하십시오. 예수님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스스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마지막 때에 말하는 자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한국에만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한 사람이 수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들 또 하나님의 교회 그 안성욱들 그들이 그들만 믿어야 구원이 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구원자고 지금 이 시대의 구원자는 바로 나다 이렇게 말하며 미혹한 자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는 예나 지금이나 알파와 오메가시고 그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나니 오직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하시고 그 말씀은 영원히 우리에게 구원이 되며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 예수님도 자기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받아서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또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해 주신, 즉 현재 증거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같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우리 한번 그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거룩함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거룩함이란 영어 성경으로 그 성화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성화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형상인 의와 거룩함이 회복되는 수 있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며 그 죄의 오염에서 해방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화란 그 도덕적이며 금욕적인 삶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도 많은 성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화는 그런 차원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그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예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회복된 자가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서만 성화는 이루어집니다. 싹트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거룩한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그 성화의 삶의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성화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화에 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 기록된 모든 말씀을 통해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모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여 변화되고 그 순종 가운데 그 성화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율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로마서 13장에서도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율법을 쭉 열관 다음에 그 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느니라 그 율법을 말씀으로 그 똑같이 설명합니다. 그 저번에도 말한 것 같이 신약에는 그 십계명 율법이 말하고 있는 십계명 중에 9계명이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계명에 그 정확하게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그것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그 히브리서에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그 의로움과 거룩함이 폐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율법을 내가 폐하러 왔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율법을 완성하라고 왔고 율법의 1.1이라도 그 천지가 다 없어져도 그것은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다면 만약에 이제는 그 율법이 폐해졌다면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결국 율법을 이룰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한 청교도는 그 청교도의 한 그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율법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그 우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그 성도들은 그 복종한다, 순종한다. 그렇지만 우리의 복종은 이전과는 다른 원리와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전에는 율법적인 그 관점에서 하는 노예적인 복종이었지만 지금은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하는 아들로서의 복종이다. 자녀로서의 복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거듭난 심령, 믿음과 사랑과 기쁨의 원리를 통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복종하는 마음 또한 다르다. 지금까지는 그 과거에는 두려움으로 복종했지만 이제부터는 사랑으로 복종한다. 전에는 우리 힘으로 복종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복종한다. 그리고 또 복종하는 목적도 달라졌다. 전에는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복종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진리를 받들며 믿음의 진실성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 복종한다. 전에는 양심의 강박에 따라 복종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동기를 따라 복종한다. 즉 돌이 밑으로 떨어지며 불꽃이 위로 올라가듯 지극히 자연스럽게 복종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그 예수와 함께 죽고 산 세 사람이 율법을 포함한 하나님의 기록된 모든 말씀에 관한 그 행함의 태도입니다. 순종의 태도입니다. 바로 복종의 태도입니다. 오늘은 더 나아가 그 예수와 연합하여 죽고 산 세 사람으로서 성화의 삶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어상 그 공동체 안에서의 성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발을 맞추어 규칙적으로 행하는 그 성화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 성화에 대해 우리 한번 그 생각해 봅시다. 그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을 찾으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로마서 6장은 그 성화의 근거를 우리에게 확실히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과의 그 연합, 그 안에서의 그 예수님과의 연합된 삶에서의 그 성화, 그리고 성화의 그 확실한 근거로서의 그 부활신앙,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만이 연합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 바로 그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 연합에서 우리의 그 자유의지는 새롭게 되고 인격적으로 진리의 자유함 안에서 예수님과의 그 연합이라는 그 부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연합하면 그 우리의 이성과 인격은 사라지고 예수만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리는 있지만 잘못하면 그 저번에 설명한 레마 사상 같은 신비주의나 그런 이단적인 사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 과거의 그 케이케 교도처럼 자신의 이성은 없어지고 그 영에 사로잡혀 막 덜덜 떨면서 그리고 또 이상한 그 말을 하는 그런 이단에 우리는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유의지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로운 피조물로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인격 대 인격으로 진리 안에서 연합하여 나가는 삶, 그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으로서 나가는 삶, 바로 이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고 그가 살으심으로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여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바로 그 부활 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그 단번에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성화의 근거 안에 그 예수님이 죽으심과 그 부활의 그 우리가 연합하여 그 연합의 그 성화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루시고 또 영원히 이루신 그분은 다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영원한 보좌에 오르신 그 영원히 계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성화는 시작되고 싹트고 그 점진적인 성화 자라나는 것입니다. 보통 여기서 보면 그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또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들의 그 거룩함을 그 말할 때 그 완료형입니다. 과거. 그러니까는 그들의 거룩함은 과거에 완료됐다라고 그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완전 성화 사상 그런 것들이 그 나왔는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그 성화를 다 이루시고 그 완전히 다 이루신 그 안에서 우리가 점점 그 자라나며 성화 그 점진적인 성화 그 부분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 잘 조화롭게 이해하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성화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완전한 성화를 그것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해 나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질 때마다 우리는 그 어떻게 보면 구원까지 흔드리는 그런 미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많은 그런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넘어집니다. 그 성경에서 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온몸이 다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다. 그래서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십자가로 온몸이 깨끗해졌다. 그러나 그 날마다 발을 서로가 발을 씻어주는 이런 그런 예화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모든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완전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십자가 상에서 다 용서 안에 우리가 그 용서와 그 성화 안에 거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또 날마다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서로 발을 씻겨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성화의 삶 이것을 예수님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더 이상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근거요. 바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그 신앙 안에서의 그 터위가 바로 성화의 근거요. 성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그 성화에 대해서 말할 때 성령으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그 공동체적인 성화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 요즘 가나안 성도, 그 안나가 성도들을 보면은 그 교회 안에 그는 여러 가지 부패들이나 그 실망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심서 모이지어다. 그리고 또 성령이 평화의 줄, 서로 이렇게 묶어준 그 줄을 심서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바로 그 성령의 전을 얘기할 때는 그 공동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바로 그 공동체가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곳이 바로 성령의 전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화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앞구절과 뒤구절의 그 단어가 틀린데 앞구절의 그 행하라는 개인적인 성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뒤에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바로 발을 맞추어 규칙적으로 그 같이 그 공동체적으로 성령 안에서 행하는 뜻을 내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혼자서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발을 맞추어 그 성화의 삶을 살아나가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말한 것 같이 그 성령님은 세 가지를 증거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나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 죄에 대해서라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병을 담당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사 보좌에 오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서는 의에 대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의시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감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가셨는데 바로 그분이 의시다. 바로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그 의에 우리는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만이 의시다라고 성령은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거하는 것은 마귀를 멸했느니라. 하나님과 그 우리 사이를 이간하는 마귀의 일, 그 살인과 거짓과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많은 사망의 열매를 맺는 마귀의 일, 그 일을 멸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그 증거하시는 이 세 가지, 그것도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성령의 놀라운 은사들을 줍니다. 여러 각기 모든 그 각기 그 사람의 성령의 그 마음에 따라 은사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서가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령이 너에게 은사를 준 것은 그것은 그 교회의 덕, 그 다음에 또 그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은사를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우리 안에 그런 내부, 우리 안에 그 내부 안에 있는 그런 우리 개인적인 그런 성화들이 우리 그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이 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행하라는 것은 이런 총체적인 것입니다. 보통 그 성령의 그 은사를 받았다 하면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잘못 오해해서 나는 기도의 은사가 없어 기도를 안 해.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 전도를 안 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은 그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기도에 나가며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전도에 나갈 수 있도록 그 성령의 그런 역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 개인도 기도와 또한 전도와 또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아름다움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그 성령의 강하게 역사하는 그 역사들을 살펴보면 성령의 그 이적과 기적과 표적들, 많은 은사와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권능들이, 그 이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와 그런 회개들,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함들이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술을 금하고 또 그런 많은 과거의 죄들을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그리고 모든 많은 술들을 끊고 그런 그 사회 전반적으로 또 거룩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경건의 최고복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은 예수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보며 그 침몰하는 영혼을 보며 그 영혼의 비명소리를 들으며 우리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비명소리를 듣고 그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런 전도의 역사들이 그 역사를 그 부흥의 역사와 성령의 강하게 역사했던 역사를 보면 전국적인 그 전도의 역사들이 전도의 그런 행함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가 그 성령의 그 안에서 그런 것이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뚝뚝 그 단편적으로 자릅니다. 은사도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나는 기도 은사가 없어. 나는 뭐 전도 은사가 없어. 그 잘라내는 쪽으로 나갑니다. 그것이 아니라 연합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함에 있는 것인데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 말씀을 우리가 성취하고 서로 도와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로 아름답게 들어가는 것에 있는 건데 오히려 그것을 잘라버리고 나는 기도 안 해. 나는 그런 은사가 없어서 이쪽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자들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오해하며 잘못 그 이해하는 겁니다. 또는 그 요즘 보면 그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또 죽은 자가 살아나며 앉은 배가 일어나며 눈먼 자가 뜨며 그런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충분히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며 그 능력과 전능하심이 교회 안에 흐르며 충만히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까지 또 성령의 그런 부분을 배제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또 전도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까지 배제시켜버립니다. 보통 그 평양 대부흥을 얘기할 때는 거의 회개, 그 다음에 거룩한 삶,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 강조를 많이 하는데, 전도의 붕이 일어났고, 또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고, 그 김익도 목사님 같은 경우는 너무 신유가 많이 나타나서, 그 성결교의 뭐라 그러죠? 전체적인 헌법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신유가 있다고 바꿔버리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공동체 안에서의 그 성령으로 같이 행하는 것은 굉장히 총체적인 겁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 말씀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그 개인적인 성화, 그러니까 뭐, 나는 음탕하면 안 돼. 또 무슨 나는 뭘 하면 안 돼. 거룩한 마음을 품어야지.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그럴 때 좀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기쁨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좀 경직돼 있고 같고 그 주위에서 보면 금욕주의 같은 그런 느낌과 그런 이미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그 공동체적으로 서로를 돌아볼 때 서로의 발을 씻겨줄 때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 그 기쁨들 또 그들을 통해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로 서로를 세워주며 그 진리로 서로를 깨끗하게 할 때 그들이 회복되는 그 기쁨을 서로 나누는 것들 이런 공동체적인 그런 성화 성령으로 안에서의 그 행함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또 누가 봐도 아 저거 참 멋지다 멋진 삶이구나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런 주위에서 칭찬하며 아 저 그리스도인이 저런 모습이구나 저런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그런 칭찬의 말이 나올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런 개인적인 성화는 많이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의 그런 총체적인 무슨 그 성화하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런 권능과 이적과 기적이 같이 따르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사망에 따까지 내 증인되이라. 그리고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그 안에서 그 회개와 거룩의 삶 안에서 그 경건의 그 모습 가운데 그 사랑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복음 전파 안에서 새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들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공동체적으로 성령 안에서 같이 발을 맞춰 행하는 것 이렇게 나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좀 믿습니다. 양누리 교회 공동체와 또한 저와 또 설교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성령으로 안에서의 참된 행함 같이 성령으로 행하는 이런 공동체적인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로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신 그 신앙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화, 부활의 신앙의 터 위에 쓴 성화, 그 성화의 근거가 바로 굳건한 그 부활에 있다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으로 행하라, 이것은 개인적 성화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그런 오류가 있는데 원어적으로도 개인적 성화를 얘기했지만 성령으로 행하라는 게 총체적인 부분들, 많은 권능도 따르고 또 성령의 열매도 맺고 회개도 있고 또 전도와 또 공동체적으로 그런 서로의 진리로서 서로를 세워주는 기쁨들이 그런 공동체적인 성화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며 또한 성화 또한 개인적 성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그런 서로를 진리로 세워주고 서로를 서로가 공동체적으로 발을 맞추어 성령으로 행해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화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놀라운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샬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